got a cam 나만 두고 떠나버리면 난 어떡해 시간이 지나가도 네 얼굴이 자꾸 떠올라 머리가 빙글빙글 돈데 언제가 마지막 키스 널 잡지 못한 내 미스 모든 게 꿈이길 please 난 그냥 바보 바보가 된 것 같아 소리쳐 소리쳐 불러 붙잡고 붙잡고 싶어도 hey, hey, hey, go. 돌아와줘 please my hey girl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돼 bad girl 자꾸만 네 생각에 미쳐 미쳐 bad girl 멀어져가는 걸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돼 bad girl